she left me. Wanna see your face, my girl. He's like, I only know how to explain. You see what I'm saying? Yeah. 많이 아파서 너무 화나서 나는 믿고 싶지 않았지. 너의 주는 내 너의 입술에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널 떠나라는 말을 어떻게 나에게 할 수 있니. 너무나도 당황해 그만 너를 보냈지. 사랑한 기억이 나를 붙잡고 좋았던 말들이 나를 울리고 또 나를 가지 말란 말조차 하기도 전에 벌써 넌 돌아서 버렸고 지나간 시간을 돌려서라도 그렇게라도 너에게 준 상처 다 준대도 오로지 너 하나만 있어준다면 그걸로 난 됐어, 난 됐어. Forever. Forever.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도 시간은 무의미했었지. 수억 일들어 너를 들어도 한마디 못한 채로 끝난 내가 나도 너를 깼다는 말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니. 너무나도 애타는 내 맘 Please don't leave me. 살아간 기억이 나를 좋았던 말들이 나를 울리고 너의 그 말들이 하지 말란 말조차 하기도 전에 벌써 넌 돌아서 버렸고 지나간 시간을 돌려서라도 돌려서라도 너에게 나. 사랑이란 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어 내겐 이제 너와 내 맨 안에 Please come back yeah.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널 지켜낼 수 있어 널 위해 살 수 있어 my baby 이제까지 기리는 내 마음 속주리는 바로 너뿐인 걸 my lady 너 없인 숨 쉴 수 없는 걸 돌아왔죠 girl 네가 너무도 보고 싶어 Cause you're my love 고마운 날 행복하게 해줘서 미안해 날 사랑 못하게 했어 world. Yeah, baby, only one.